damn hip bullshit. I don't rap or cut that bullshit. 자기 본질은 나도 시시라면 날 무시. 주택 다음에는 개지고 내 이름을 피우지 못하지만 무시. 밭에 모르는 니들이 how you kill me. So bring the monster back and extract my monster swag. So this is the monster track. It's my freaking monster rap. 현대판 홍들 종들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못해. 3세대 리더 from my leader. 이건 세대 교체 I'm sick. Yeah, I'm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Still be popping and rocking. I'm stopping and blocking. I'm like the Casio signs. I'm a gun. Be good, you my, because I'm not freaking darn. We have some gobble to my, cause every kick is my freaking turn. Nah, wall like grind there. But now I'm a murder. You rappers, shot it dead or sort of body go. Then I'm a murder. You haters, try it and now bark. Look at my bar. No got any top five. Rap monster, rhyme, dolly, the ram on the Abba. Suck yo. Abba, suck yo. 지금은 whole world from BTS 전부 나 follow 내 가능성을 retweet 돼 모두에게 알려 내 flow 코막을 타고 네 몸을 채워 칼을 갈았어 내 ill we check it back in the days 나이고 나이고 rhyme도 몰랐던 나이고 그저 아이돌 바라본 광주의 흔한 나이였던 나 그래 이젠 보여줄게 이 track 리사이퍼에서 내 포부를 박혀 I'm more both the minors 그래 너와 남자는 major TV 스크린을 난 채워 rapper custom 너 거품을 걷고 내 better 내가 원하던 것을 난 지금 어디 가도 위축감 배가 아프면 병원 가 전치주감 내 패배를 바랬던 사람들 다 뒷목을 잡지 힙부심 판치는 게임 위 J-Hope은 반치 난 미필 버침에 난 저격 shit We are bulletproof으로 한 방을 먹겠지 어설픈 가짜들은 질려 반응하지 좀 더 열폭해 바라네 발에 맞지른 4K I'm the man I'm beat 위에서 쇼팽 난 절대 안 변해 그날부터 나 못해본 ever My attitude 내 멘토 니들이 쉽고 물어 뜯어도 난 내 멘토 기부심 물어봐 내게 느끼는 무력감 질투심 숨겨란 네 IP 다 보일라 난 보일라 순식간에 핫해졌지 스포일러처럼 너는 난 봐도 뻔해졌지 속절없이 멍청한 힙 찌질이 고쳐놨지 근본없이 커져간 네 가요계 공존하기엔 빡세 그러니 랩은 취미로 해 말세 야 말세 질리면 노력해 워